갔어. 내에게 그대와 둘만하는 장소로 갔어. 맑은 하늘의 별과 달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안내해. 많이 내 연인은 그대와 나 서로는 둘만의 연인. 소극 장난 같은 기쁜 우리 젊은 날. Just like 그건 마치 하늘이 정해준 시간. 조금 모자란 날 그래서 배불뚝이 뒤지라고 얘기해주는 우리에게 Say you make me crazy. 배불뚝이 남자친구는 밥을 먹으면 잠들죠. 배불뚝이 여자친구는 그건 좀 It's a cute babe. 아무도 모르지만 그대는 나를 보면 윙크하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남들 앞에선 창피해 눈도 못 맞추는 애기. 사랑해요 그대의 입술을. 사랑해요 그대의 가슴을. 사랑해요 그대의 전부를. 그대 나만의 천사 그대는 나만의 애기. Yeah. 힘내라고 싸지는 도시락에 만찬 용기를 얻어 내 꿈에 365를 더해 맞아. 어서 빨리 부 그대와 내가 맘에 든 예쁜 집에서 살자 우리 애기. Can you feel it? 너와 나만의 매거진 네가 잠들 때 쓰는 나의 일기 mail levis. 아직은 공개 못하지만 애기와 매일 눈 뜰 때 그때 그 책을 출판할게. 세상에 단한 것뿐인 연애 수필. 그대는 나만의 종달새 나만 위해 노래하죠. 그대는 나만의 아티스트 노래는 못해도 괜찮아. You make me crazy. 그대는 나만의 노래방 항상 행복하게 하죠. 슬픈 사랑 노래는 절대 부르지 않을게. 행복은 가까이 I can feel your smile. 사랑해요 그대의 입술을. 사랑해요 그대의 가슴을. 사랑해요 그대의 전부를. 그대 나만의 천사 그대는 나만의 애기. Oh baby I want you. Yeah, 사랑의 속삭임 그건 너와 나 우리 사랑의 파장이 멀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바 우리 애기 love story. 사랑